내가 신나고 저 멀리 떠났던 날에 세상이 나를 뒤적기에 혼자가 되어 창밖에 떨어지는 저 마지막이 세요. 거울 앞에 나를 보는 것조차 힘에 버거워서 가벼운 것만 늘 쫓아. 차라리 어렸을 적이 더 좋을 때였어. 먼지만큼 보잘 것 없는 존재였어. 상처가 아물면 뭐해. 흉터가 남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만을 찾는데 일톤 그리고 사랑 그거 외엔 다 꺼려하다 가기를 잃고 이곳에 왔다. Life is pain but I live till I die. 내 꽃을 피우기 위해 흘렸던 피와 땀. 당신과 변화 앞에서 두려웠지만 잠시 눈을 감고 뜨는 사이 맞이하는 날. 지나 밤이 돼요 빛나는 별처럼. Maybe 잠시 잤었던 별이겠지. 오늘을 위해서 지던 별처럼. Maybe 오늘부터 빛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을 위해 밤하늘 별이 지듯이 나 오늘을 위해 잠시 잤던 별이겠지. 빛나는 별처럼 나 오늘부터 빛나는 별이 되겠지. 철창 사이로 비추는 석양과 적막함이 내 외로움과 섞여가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 묶었던 신발 그는 끝내 던져버려가지 못해 내 집 앞도 누구 원망할 가치도 없어. 희생 머리 소녀는 자기 머리가 위질해. 두 갈래 길 앞에 서서 감정에 굳은 살이 뱉나봐 가슴이 멍멍. 내 꿈은 어둠에 가려졌고 간신히 살아왔던 날이었어. 어디로든 나를 숨기고 싶어서 은둔해. 현명했다 싶어도 난 든든히 둔했어. But 실패는 또 다른 가능성을 줘. 잊지만 똑바로 일어서는 법. 보란 듯이 얘기해 떳떳이 일어나서 지금 봤듯이 나 혼자 일어났어. 지나 밤이 돼요 빛나는 별처럼. Maybe 잠시 잤었던 별이겠지. 오늘을 위해서 지던 별처럼. Maybe 오늘부터 빛날 수 있을 거야. 조그만 비춰진 내 모습 언젠가 끝날 것 같던 고충 결국 난 여기까지 왔어. 불안함보다 이제 설레임에 날 맡겨. 적막한 비춰진 내 모습 언젠가 끝날 것 같던 고충 결국 난 여기까지 왔어. 불안함보다 이제 설레임에 날 맡겨.